이 세상이 힘들겠지만 울지 말아라 약한 남자야 눈물을 거둬라 자 힘을 내보자 나 하나만 믿고 있는데 자 일어나보자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준비됐으니 힘든 날은 갈 거야 어두운 날은 갈 거야 일어설 수 있다면 너는 정말 멋진 남자야 약한 남자야 이 세상이 힘들겠지만 겁먹지 마라 약한 남자야 눈물을 거둬라 자 힘을 내보자 나 하나만 믿고 있는데 자 일어나보자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준비됐으니 힘든 날은 갈 거야 어두운 날은 갈 거야 일어설 수 없다면 너는 정말 약한 남자야